눈물을 배신감에 배신감에 배신감의 눈물을 배신감의 눈물을 흘려 너는 나빠 변명 따위 하지 말어 시도 안 먹혀 잔인한 네 혓바닥에 찔린 내 가슴이 너무나 아파 참 웃겨 마지막까지 착한 척 가식도는 너 마치 가슴 아픈 척 연기도 지독하기도 못해 진짜 마지막 한마디까지 다 거짓말 싹다 마지막 한마디까지 다 거짓말 싹다 우리 함께 시간만큼은 간직하자구 그게 그래 좋으면 네가 싹다 가지고 가 전부 다 싸그리 다 참 웃겨 너와 나 한때 죽고 못 사는 사이였다는 게 내 사랑은 증오가 됐어 너 때문에 날 버린 책값 언젠가 기필코 치르게 될 것 기억해 지금 이 순간 네가 흘리는 가식적인 눈물이 피가 되어 흐르게 될 것도 기억해 네가 없는 게 지금 내 곁에 없는 게 괜찮은 척을 해봐도 숨길 수 없어 슬퍼져 이별이란 게 달라진 추억이란 게 널 잡고 싶지 않아도 네 맘이 영원하자는 맘 다 거짓이 없어 서로를 위해 떠나 잔인하게 내 심장을 도려놓고 엉터리 이유로 이별을 말해놓고 사실 처음부터 알면서도 속아줬지 너의 가시고 숨 가엽게 여린 모습 사랑이 눈을 가려 잠시 흐렸을 뿐 착각하지만 다 잊었어 떠나가 bye 네가 떠난 빈자리를 난 채우지 않았어 인정할 수 없는 내 사지만 그저 멍하니 너로 가득했던 온갖 상상도 해볼 테니 모두 거짓이라고 내게 말을 해야 해 너와의 이별 헤어짐 친구들은 애써 달래지 시덥지 않는 소리 쓸데없는 시간 낭비지 나에게는 오히려 네 생각만도 부추겨 내 감정을 또 죽여 너 말고는 모두가 짐 네가 없는 게 지금 내 곁에 없는 게 괜찮은 척을 해봐도 숨길 수 없어 슬퍼져 이별이란 게 달라진 추억이란 게 널 잡고 싶지 않아도 네 맘이 나를 불러내 그때처럼 가버려 떠나버려 저 멀리 사라져버려 잡아줘 날 잡아줘 내 손을 꼭 붙잡아줘 가져가 다 가져가 네 흔적 전부 가져가 가지마 떠나지마 날 두고 떠나가지마 가버려 떠나버려 저 멀리 사라져버려 잡아줘 날 잡아줘 내 손을 꼭 붙잡아줘 가져가 다 가져가 네 흔적 전부 가져가 가지마 떠나지마 날 두고 떠나가지마 내 심장은 바짝 말라버렸어 너 말고 들어올 틈이 없어 요즘 부쩍 수척해진 내 모습은 밥도 넘어가질 않아 무슨 꿈을 이렇게도 대체 오래 꾸는 것인지 아파서 날 놓잖아 내 곁에 이젠 없잖아 멋지 않아 있겠다고 거짓말인 걸 알잖아 친구들은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겠대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이젠 없는데 이별도 사랑이기에 끝까지 아름답게 직자 같은 사랑은 싫어했어 남자답게 허나 넌 진짜 이걸 바란 건지 기분 좋게 웃으며 떠나갈 때 내 마음은 찢어지네 앞으로 사랑하네 난 이렇게 상처만 주고는 떠나감 너란 여자를 만나기 두려워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너가 가끔씩 그리워 날 두고 떠나지마 네가 없는 게 지금 내 곁에 없는 게 괜찮은 척을 해봐도 숨길 수 없어 슬퍼져 이별이란 게 달라진 추억이란 게 널 잡고 싶지 않아도 내 맘이 잡아줘 날 잡아줘 내 손을 꼭 잡아줘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가 가져